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몸이 아주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을 자야 했고요. 또 많은 시간 침대에 누워서 사색하면서 보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것이 그에게는 바로 사색하는 능력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데카르트가 조금 더 건강하고 활달했다면 어쩌면 수학자나 철학자는 안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런 말을 남겼을지도 모르죠. 나는 달린다. 고로 존재한다. 취업난으로 고생하던 딸에게 이 영화표를 건넨 아버지가 계십니다. 신하나 씨의 아버지 신현근님. 딸이요, 꼭 지켜봐달라고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첫 곡 신청하셨어요. 바로 영화 Love Actually의 영화표를 건네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Girls Aloud의 Jump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시네필 인터뷰 있는 시간입니다. 이분은 글쎄요. 글솜씨만큼이나 말솜씨가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곧 그분 만나봤죠.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시네필 인터뷰. 오늘 만나볼 분은 최근에 말죽거리 잔혹사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감독 유화 감독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스냅필 인터뷰를 시작을 하면서 좀 길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길게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화 감독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 대중 매체가 상당히 좋아하는 시인이고 또 감독이시거든요. 그렇죠. 시인으로 등단하실 때부터 작가 생활하실 때 그리고 감독으로 데뷔작에서는 안 그랬지만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이 말죽거리 잔혹사부터 잔혹사까지 대중매체들이 거의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죽거리 잔혹사의 이야기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예. 일단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감독님의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얘기인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고 저는 이렇게 반응보다는 제가 만든 만족감이 더 사실 컸었거든요. 근데 반응까지 괜찮으니까 저 요즘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일단 굉장히 반갑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유화 감독님을 시인으로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네. 영화를 보면서는 항상 시에서 느꼈던 그만큼의 감흥을 사실은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뵈면서 맨 처음에 시를 읽었던 그때의 그 느낌 때문에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시사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압구정동에서 말죽거리까지 실제로 걸어서는 1시간 거리도 안 되는데 영화로는 10년이 걸렸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서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마치 이 영화를 영화감독으로 데뷔하던 그때부터 처음부터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 시사회장에서 하시던 인사말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또 어떤 평론가는 감독 유화의 진짜 데뷔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감독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도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데뷔는 엄연히 93년도에 했고, 세 번째 작품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 사회가 이게 크로스오버에 대한 네. 거부감도 있고, 물론 그 말에 이제 이면에는, 영화를 잘 봤다라는 게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자체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부터 어떤 그 굉장히 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거든요. 사실은 압구정동 만들 때도 이 그게 무슨 제가 한강에는 그때 오렌지족이라는 네. 오해도 사고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이 말죽거리라는 배경이 있거든요. 네. 여기 말죽거리 장소에 나오는 햄버거라는 친구가 네. 사실은 그 압구정동에 살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놀러 간 기억도 있고 압구정동에 대한 추억을 제가 읊은 것인데 그게 이제 그 90년대 대중문화 또 혹은 문명 비판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된다. 그 시집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연작시 중에서 1편에 네. 바로 햄버거가 나오더라고요. 네. 빨간 책과 등록금 영수증을 교환하던 녀석. 바로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데뷔작인 시집 무리밀기에도 예. 그 학창 시절의 기억이 나오더라고요. 예. 동작 그만이 원이치라는 시를 보니까 그 영화 속에 나오던 그 교사들의 모습과 겹쳐지더라고요. 예. 동작 그만 원이치 하면서 예. 학생들에게 그 포괄적인 어떤 행동을 하던 교사들 나아가서 우리 사회 이 모습이 겹쳐져서 이 학창시절의 경험이 이 시와 영화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겹쳐 나오는 걸 보면 유하라는 감독에게 있어서 학창시절은 정말 뭐랄까 창작의 근원이 될 만한 어떤 무엇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창시절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 학창시절 얘기는 많이 했는데요. 네. 그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저같이 이렇게 뭔가 자기를 내면적이라고 얘기하면 웃기지만은 약간 여성 취향에 그 뭐라 그럴까 소심하고 좀 여성적인 학생들이 견디기는 어려운 굉장히 그 수컷대기를 이른바 수컷대기를 강요하던 공간이고 그 속에서 제가 견디면서 6년을 보냈죠.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스컷이 돼 있고 영화 속 현수처럼 한편으로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스컷이 돼가면서 어떤 자괴감을 갖는 시절이었고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학창 시절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영화 속에 화자로 나오는 현수가 예. 바로 감독 자신이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정서적으로 많이 투영이 돼 있고. 겠죠? 예. 예. 저기 그 90년대 중반에 예. 그 차승재, 그러니까 사이더스 대표에게 영화화를 제안을 했다가 마주거리 잔혹사에 예. 한마디로 거절당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10여 년 전에 거절당한 영화가 예. 이제 다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왜 거절당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시쳇말로 영양가 없는 감독이었고 두 번째는 그 친구류의 영화가 우리 저희 사회는 참 이상한 게 교복 입었다 하면 다 친구로 몰아가요.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사고의 전체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복을 입어도 분명히 다양한 영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야 그거 친구 있는데 또 나오면 되겠냐 이런 느낌 그때 기억으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이제 한번 제목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예. 말죽거리 잔혹사. 말죽거리가 어디고 그것이 왜 잔혹했고 왜 그 제목을 썼는지 한번. 아, 말죽거리는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제가 사는 동네 양재동이고요. 네. 정말 상전벽해 한 동네죠. 그리고 잔혹사라는 건 사실은 제 무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뭐 청춘이 잔혹해서 잔혹사라는 뭐 말도 있고 하지만 물론 그런 측면은 이제 1차원적인 측면이고 제가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일본판 스크린을 많이 봤어요. 예.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일탈의 욕구 때문에 세운 상가를 많이 들락거렸는데 거기에 그 일본판 스크린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 일본판 스크린을 보면은 일본 영화들이 되게 잔혹 청춘 잔혹 이렇게 잔혹이란 말이 네.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예. 어렸을 적부터 이 잔혹이란 말이 상당히 그 내면 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억이 됐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런 그 무의식적인 것을 영화 속에 한번 써보게 된 거죠. 그런데 예. 양재동 잔혹사라고 안 하시고 말죽거리라고 하필이면 지금은 그 지금 세대들에게는 별로 사화가 됐죠. 예, 사화가 돼버린 예. 귀에 익지 않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예. 예. 일단은 그 당시에는 양재동이라는 말보다는 말죽거리라는 말로 훨씬 많이 불렸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그 말죽거리라는 그 말을 듣고 예. 어감이 뭔가 굉장히 코미디가 연상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예. 학원 청춘물 하면 최근에 나오는 그 경향이 예. 뭐 학원 코미디물 이렇게 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말죽거리를 배경으로 해서 예. 그 당시에 어떤 폭압적인 학교 분위기 예. 그리고 가슴 시린 첫사랑 예.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보여준 영화 같은데요. 70년대에. 예. 예. 그 말죽거리라는 그 영화의 제목을 제가 여쭤본 때는요. 사실 네. 이 말죽거리가 상징하는 예. 70년대 말에 말죽거리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예.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한 것이 예. 반드시 감독 유하 감독께서 거기서 성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 어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예. 말죽거리의 어떤 상징이라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도 교육의 출발점이 결국은 이제 군사 문화라고 보고 군사 문화는 물론 이제 그 일제도 잔재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죽거리라는 상황이 당시에 그 조국 근대화 네. 이른바 근대화의 한 단면이고 상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근대화라는 작업과 경북 고속도로를 뚫는 어떤 근대화의 작업과 그 근대화를 받침하고 있는 어떤 그 군사 독재 그 위에서 어떤 그 제도 교육이 서서히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첩시켜 놓았고 그의 상징이 저는 말죽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례로 제가 강북에서 전학을 왔거든요. 그 예. 아버님이 공무원에서 전학을 왔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강남으로 이렇게 학군을 조성을 하면서 이른바 집장사집들과 강남의 원주민들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 사는 원주민들은 결국은 나중에 세곡동이나 원지동으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만은 그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강남이라는 땅을 딱 한 가지로 나가면 포크레인과 아주 고급한 양옥집과 그 옆에 한없이 펼쳐진 그 밭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충돌하는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네. 네. 자, 이 말죽거리 70년대 말에 말죽거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중에서 음악 한 곡을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할까요? 인천 중구 운서동의 이현우 씨가 마침 이 음악을 신청하셨네요.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았는데 옛날에 즐겨 듣던 원서머 나이과 필링이 음악으로 나와서 옛 추억도 생각나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집으로 가면서 이 두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다고 하셨는데 자, 그 흥얼거렸던 노래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볼까요? 진추아와 아비가 함께 부른 노래 원서머 나이입니다. Night, I'd pray for you. My heart would cry.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삽입된 진추와 아비의 노래 Once Upon a Night이었습니다. 이 Once Upon a Night과 Feeling 지금 청취자도 신청을 해주셨지만 이 곡들이 이 한 30년의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시 인기곡 차트에 진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뇌리에 박히는 음악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곡 그 유아 감독님이 직접 선택하신 건가요? 네. 제 어떤 팝송의 처음과 예. 같은 곡인데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팝송을 들었거든요. 그때 아바하고 진추와 팬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왜 조용기 씨 팝송처럼 이렇게 이 한국말로 가사를 적어가지고 하는 네. 게 유행이었어요. 예. 제 처음에 진추와의 그 사랑의 쓰잔나라는 영화가 그때 네. 틀쳤는데 그때 거기 아마 삽입곡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 어떤 친구가 적어서 갖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네. 굉장히 멜로디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예. 팝송을 처음 알게 된 곡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보통들 보면 영화를 볼 때 감독의 그 음악 취향이 영화 음악에 쫙 드러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그, 감독님의 책 중에서 재즈를 재미있게 듣는 법이라는 책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재즈가 나오질 않고, 이런 옛날 팝송에 나온 거 보면 아무래도 그 음악 취향이라기보다는 예전에 그 기억에서 불러낸 음악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죽거리하고 재즈는 안 맞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예. 아무리 70년대를 배경으로 했지만요, 모든 게, 뭐랄까, 떡볶이 집에서의 DJ, 그리고 뭐 경춘선 열차, 라디오 심야방송의 엽서, 올리비아 핫세, 정말 70년대 청춘의 아이콘들이 이게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마음에 남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갑자기 나의 과거가 물밑듯이 막 밀려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감독으로서 그런 거에 대한 뭐 불만은 없으세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당시 학창시절 이야기라든지 과거 이야기라든지 그 밖에 영화 밖에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 과거 얘기를 되돌려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그러세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건 저의 전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만든 영화고요. 그래서 왜 친구들끼리도 왜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단순히 옛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을 통해서 지금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옛날 생각이 물밀듯이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영화를 봐서 꼭 줄거리뿐만이 아니고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 어떤 영화 보면 전혀 과거 같지 않은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요. 예. 그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이 찬반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아, 그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칭찬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영화의 흐름이 좀 너무 상투적인 것은 아닌가 예. 70년대를 배경으로 했다 그래서 꼭 70년대식으로 찍을 필요는 있는가 이런 의견들도 없지 않아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선택한 공간이라든지 미장센이라든지 예. 혹은 다음 장면이 혹시 이렇게 상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내심 걱정했었는데 그렇게 진행되더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영화 기자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하 감독은 상투성의 미학을 알고 있는 감독이다. 또 이렇게는 말을 하던데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장면을 가지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이 질문을 드린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워낙에 유화라는 감독이 그 글을 쓰는 시인으로부터의 그 시절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시에서도 느껴지면 어떤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 어떤 기초적인 감수성을 그러니까 가장 그 진부하고 가장 상투적이고 가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는 어떤 문화 속에서 그 가벼움 속에서 날카로움을 딱 찌르는 그 무엇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항상 가벼움 속에서 만만치 않은 무거움, 가벼움 속에서 날카롭게 찔러대는 그 무엇이 항상 유화라는 그 작가 시절의 그 유화의 글에서 느껴졌는데 감독으로서의 유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대중문화의 코드들 그리고 상투적인 것들, 상투적인 것들 그걸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미학을 발전을 시키는 것인가 혹시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사실은 시도 그렇고요. 새로움에 대한 강박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10% 정도만 새로움은 되지 않는가. 10% 정도면 어떤 새로움 속에서 자기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컨벤션을 따라가면서 연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교의 기교를 늘 선호를 해요. 시도 그렇고요. 시도 제가 굉장히 해체주의자 같습니다만 시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기교를 거의 부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학의 정점은 무기교의 기교거든요. 기교가 없는데 그 안에 어떤 성찰이 있고 통찰이 있는 경지를 좋아하는데 이번 영화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카메라가 너무 정직하고 모든 면에서 너무나 정직하게 찍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길게 보면은 더 모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움에 대한 강박 어떤 사람들은 말도 하는 것이 영화를 유아 감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서 영화 밖의 관념들을 끌어들여서 영화 이야기 속에서 함께 생각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는 영화 자체로 이야기되어야 한다 영화 자체가 어떤 미학적인 것 혹은 새로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유아 감독의 영화를 보면 이전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도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그 영화의 소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밖의 이야기들이 영화와 함께 이렇게 뭉쳐서 굴러갔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보면 유아 감독은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내는데 아주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아 감독에게 있어서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죄송하지만 저는 영화에 대한 깊은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저는 늘 글쎄요. 건방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시의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결국은 저는 늘 시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가 갖고 있는 어떤 영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제가 시에서 못다한 이야기나 실제로 이 영화 자체도 제 시집에 다 시놉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제 어떤 메시지나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실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자체에 대한 생각은 많이 못 해봤고요. 단지 그 작가라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많은 사람과 좀 공유하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 욕망을 이렇게 좀 더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감독님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과 30년 전이 똑같다. 그 얘기 하고 싶었고요. 그 얘기를 오히려 거꾸로 과거를 완벽하게 재현하면서 했을 때 더 강력하다고 봤어요. 현실을 현실로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밖으로부터 사유하면서 과거에 지금도 똑같네라고 느낄 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고요. 과거와 현재는 똑같다. 그렇다면 그 똑같다도 여러 층위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것은 이 영화가 그 홍보 카피에서 학원 액션 로망이라는 홍보 카피처럼 액션 폭력이라는 측면과 소 작은 사회라는 측면에서의 학교라는 것과 그리고 사랑의 모습과 그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가 똑같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 층위에서 똑같은지. 물론 그 청춘의 어떤 떨림이나 서투름, 네. 뭐 네. 열정 이런 것도 다 똑같지만은 의상만 달리 입었을 뿐이지 똑같지만은 가장 똑같은 거는 그 제도 교육의 가치,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가치, 네.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가치, 가치가 늘 하나일 때는 그게 억압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의 가치나 그때의 가치나 그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물론 현수가 거기서 권상우 씨가 이렇게 이른바 깔창을 날리면서 그 뱉는 대사가 네. 지금에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전혀 그 당시를 이해를 못하는 청취자라고 하시면서 강동훈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죽거리 잔혹사는 지금의 모습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영화가 공감이 가는 것은 학교 생활에서 이 사회에서 느꼈던 모든 것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독이 거쳐온 그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그 진실함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할까요? 유하 감독님의 전작 결혼은 미친 짓이다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오 필로 상트레의 음악 호답이다.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중에서 호답이다 테오필로 상트레의 음성이었습니다. 스냅필 인터뷰 오늘은 말죽거리 잔혹사로 다시 영화 팬들에게 다가온 유화 감독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죽거리 잔혹사 그 보면요. 이제 배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예. 권상우, 한가인, 이정진 이들 보면 뭐랄까 아주 개성 있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기보다 소위 뭐 얼짱, 몸짱 요즘에 그 최고의 그 쿨가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캐스팅에 있어서 감독 유화 감독이 직접 고르신 건지 아니면 제작사의 입김이 들어간 건지 제가 궁금한데요. 고른 거죠. 아 직접 고르셨어요? 네. 예. 어떤 생각으로 그들을 고르셨나요? 기본적으로 그 옛날, 그니까 70년대 필을 네. 살릴 수 있는 배우는 저는 없다고 봤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 옛날에 친구의 유호성 씨나 예. 이런 분들은 그때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리얼하게 이렇게 이른바 이 육체화가 돼서 연기가 될 수가 있는데 권상우 씨만 하더라도 사실은 78년생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78년이, 그러니까 이정진 씨도 그렇고 한가인 씨도 그렇고 사실은 그 현대극이라기보다는 사극에 가까운 네. 때문에 그 지금 상황에서 이 연기 그때 어떤 디테일들을 할 수 있는 배우는 없다. 감독이 전적으로 부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캐스팅을 했고요. 일단은 이 현수란 임 그 권상우 씨는 사실은 우식이라는 임무를 해야 되는 네. 친구고 이정진이라는 친구는 그 현수처럼 이렇게 곱상한 역을 해야 되는 친구인데 이걸 역을 뒤바꿔 놨을 때 어떤 바꿔놓는 재미가 있겠구나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그리고 예. 한가인 씨는 무조건 올리비아스 닮은 친구를 뽑자. 아하. 그래서 제일 닮은 친구를 뽑았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배우들 특히 권상우 씨는 영화 시사회에서 무대 인사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달라진 권상우로 보게 되실 것이라고 아주 자신감을 드러냈었어요.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정말 달라진 권상우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달라졌다기보다는 아마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 그동안에 그 감독들이 그 권상우를 터프하이 쪽으로만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보면은 약간 그 머쓱한 매력이 있거든요. 네. 일종의 요즘 말로 뻘쭘하다 그럴까?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얼굴에서 씩 웃을 때는 그 일종의 그 시골풍의 얼굴이 나오다가 네. 딱 인상을 쓰게 되면 그 상당히 터프가 돌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 자체에서 반전이 이어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현수란 역 자체는 적격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네. 본인의 성격과 그런데 그동안의 이미지가 너무 이쪽으로만 터프가이 쪽으로만 치우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보면요. 뭐 네. 권상우 씨나 뭐 이종진 씨보다 그러니까 주연급보다 그 조연들의 연기가 더 눈에 네. 들어오거든요. 그 뭐 그 짤짤이 뭐 잭쌤 김인곤 씨라든지 햄버거 박효준 씨라든지 정말 개성 넘치는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 속에서 본 김부선 씨 그 떡볶이집 그 주인 아줌마로 나온 그래서 그들의 연기가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는데 일단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신인 배우라든지 혹은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뭐 사실은 제가 영화 속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배우들의 연기를 끌어내는 걸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앵글을 잘 잡는 감독도 있고, 여러 가지 감독이 있는데. 요번, 조연들은 캐스팅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너무 경험들이 일천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동안 리허설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최대한 그 시절의 디테일들을 네. 많이 부여해주면서 관객들이 볼 때는 자연스럽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가 그 학원 액션 로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한가인 씨 같은 경우는 네. 연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국어 교과서 읽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 그래서 그 영화관 내에서는 학원 액션 로망에서 로망 부분이 잘 살아나지 않아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관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지는 않거든요. 네. 그 한가인 씨가 맡은 그 은주 역할 자체가 사실은 그 고도의 내면 연기를 요구하는 역은 아니었어요. 네. 일단은 그 권상우라는 현수를 맡은 권상우가 보고 첫눈에 반해야 되고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그 풋풋하다고 봐요. 네. 워낙에 뭐 감독께서 올리비아 하세를 닮은 여배우를 찾아라 해서 가장 닮은 배우이니 뭐 그밖에 뭐가 사실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포스터 속의 인물에게 느끼는 어떤 그 물화된 정형화된 정말 정물화처럼 바라보는 그 이미지 그 이미지로 사실은 감독은 만족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춘 스타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네. 대사가 약간 서툴고 얼굴이 굉장히 이쁘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영화를 보고 나면 이소룡이 다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유하 감독께는 이소룡이 아주 특별한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유하 감독뿐만이 아니라 예, 예. 7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많은 사람들 예. 또 이소룡에게 바친다였나요? 그 책, 그 예, 산문집도 예. 쓰셨죠? 이소룡이 어떤 존재인가요? 감독님께.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매일매일 학교 다니기 싫다는 생각 가지고 학교를 다녔는데 네. 이소룡은 그 어떤 학교의 일상을 이렇게 탈출해 주게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른바 그 빠따를 맞으면서도 선생님들한테 이유 없는 구탈 당하면서도 마음속에 늘 괴조음을 지르면 좀 치유가 되는 과장되게 좀 얘기를 하자면 학교의 일상으로부터 좀 탈출하게 만드는 청량제 이 정도. 예. 출구 이 정도. 청량제 출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선가 제가 네. 보기에 영화 제목이 처음에는 그 절권도의 길이었고 네. 그러니까 네. 이소룡 무술 네. 절권도의 길이었고 또 어디선가 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영화를 만들 때 절권도의 길을 따를 생각이다. 모든 복잡을 뚫고 예, 예. 단숨에 핵심에 도달하는 예. 정말 그런가요? 이소룡의 절권도의 잠원들이 참 많거든요. 그 모든 복잡을 뚫고 단숨에 핵심에 이른다 이런 거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문학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네. 잘 안 됩니다. 절권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너무나 많은데 어렸을 적에 그 절권도가 마치 그 무공 비급처럼 느껴졌었어요. 네. 근데 성년이 돼서 다시 읽어봤을 때 상당히 그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절권도 그 책이 근대 그 근대 무술의 2대 명저 중에 하나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는 이서룡이 단순히 엔터테이너가 아니었구나, 상당히 사상가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죠. 네. 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결말이 좀 아쉽다 예.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 영화의 결말이 좀 그 전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이어져 왔던 감정들이 예. 좀 갑자기 시시시 피시식 하고 그냥 끊겨져 예. 버린 거 아닌가 예.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말을 만드셨는지 먼저. 결국은 그 이게 이소룡적인 영웅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봤어요. 그, 예. 이게 정말 그 옥상에서 모든 악의 무리를 평정하고 표표히 떠나는 그 이소룡적인 결말이 아니고 결국은 네. 이거는 한 개인의 성장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이라는 건 늘 그렇게 지리우멸렬할 수밖에 없는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고 갔죠. 예. 그래서 그냥 늘 그냥 지리멸렬하고 예. 별것 아닌 현실을 사는 사람들처럼 예. 그냥 그렇게 그렇죠. 끝내고자 했던 게 워낙에 감독님의 의도셨군요. 예. 옥상에서 물론 판타지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1대8로 싸워서 이기고 장렬하게 학교를 이렇게 걸어나오는 캐릭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캐릭터로 끝나게 되면은 그건 판타지죠. 근데 결국은 아버님이 또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바라보는 자괴감이 느껴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학교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지만은 자기가 속한 학교는 속한 곳은 그거보다 더한 하위 시스템인 그 검정고시 학원에서 대학 자격 등록 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시험을 보려는 그 모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아이러니가 현실이 아닌가. 예. 그 영웅담으로 받아들여주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예. 자, 그 마지막으로 늘 감독님을 모실 때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앞으로의 그 감독의 그 갈 길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존경하는 감독이나 좋아하는 영화류를 본다면 어떤 감독을 존경하세요? 영화 감독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시인은 있는데 존경하는 감독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존경하는 시인은 누군가요? 존경하는 시인은 뭐 고은 선생도 존경하고 정현용 선생도 존경하죠. 네루다도 존경하고 그런데 네. 영화 쪽으로는 크게 제가 어떤 영화에 사숙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네. 존경하는 감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유아 감독의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를 감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존경하는 감독 이야기를 들어야지 예, 예. 대충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껴지는데요. 특별히 뭔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작가별로 사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다음에 할 얘기가 뭐냐고 했을 때 늘 난감해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 사람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저는 뭐 시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저는 이제 프로의 입장에서 만드는 건데 프로는 뭔가 관객들한테 뭘 보여줄까 짜내서 만드는 거지 할 얘기가 넘쳐나는 건 아닙니다. 참 의외예요. 왜냐면 그 시인으로서 유하 감독님 그 시집을 보면 그 말 가지고 하는 그 유희랄까요?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가 넘쳐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할 얘기가 없다니. 예.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듣습니다. 다음 작품 뭐 구상하고 있는 것도 없으시고요? 또 뭐 이렇게 저 자신을 푸시를 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아직은 뭐 없고요. 네. 시도 그래요. 막 청탁이 들어와가지고 막 짜내서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예. 그 천일 마화 같은 작품은요. 예. 그 시집은 예. 경마장에서 오래 계셨던 예. 거기서 소일하셨던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작품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짜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경마장 얘기를 해보겠다 해서 간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경마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여튼 경마장에서 5년간 소일을 하다가 보니까 네. 청탁에 들어왔을 때 뭘 쓸까 하다가 네.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예. 영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도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시 작업과 영화 작업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시를 보면 항상 풍자 반어의 어떤 요설과 예. 서정이 항상 공존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감독님의 시집을 보면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는 막 날카롭고 가볍고 날아다니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 내면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서정적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화에서도 네. 그러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네. 물론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든지 말죽거리 잔혹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대중 상업 영화를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 생각하시니까 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실은 시집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대중적인 뭐라 그럴까요 번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죽거리에도 학교 상황은 상당히 요설이 많고 네. 이른바 그 압구정동 같은 상황들이 있는데 복마전적인 상황이 있는데 또 이 은주와 이 현수의 멜로 라인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닭살 돌릴 정도로 서정적인 분도 있으니까요. 네. 자, 보통 그 영화 작업을 하시지 않을 때 혹은 네. 시를 쓰시지 않을 때는 네. 뭘 하세요? 감독님은? 그냥 바둑을 두거나 네. 그냥 멍하게 있는 때가 많아요. 멍하게 예, 있거나 예, 바둑을 예, 두신다고요? 예, 예. 바둑을 든다는 이야기도 또 저는 처음입니다. 예, 취미생활로 바둑을 든다는 예, 얘기도 처음인데 예. 영화는 자주 안 보세요? 영화는 실제로 영화를 하게 된 다음부터는 자주 안 봤고요. 그 전에도 네. 제가 본 영화들은 상당히 그 미국 그 B급 영화들 많이 보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영화 작업을 하시고 나서는? 예. 뭐랄까 왜 이렇게 영화를 많이 안 보세요? 그 영화 속에서 본 장면들이 다시 영화 만드는 작업에 쓰일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보다도 정작 영화를 하게 되면 영화가 좀 멀어지고 싫어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아무래도 활자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 뭔가 이 라디오를 듣는다든가. 소설책을 읽는다든가 하면서 상상력이 떠오르지 영화를 보면서는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네. 예, 좀 잘 안 보게 되죠. 그게. 참 그것도 의외네요. 예. 왜냐면 제가 자꾸만 이화 감독님의 예전 시 이야기를 하게 예. 되는데 예. 시 속에서는 가장 예. 그 영화를 가지고 예. 시를 쓰신 것도 많았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 광 감독으로서 네. 이렇게 유아 감독님을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네. 오늘은 아주 남다른 면모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네. 뭐 인상 깊게 보신 영화 있나요? 최근에요? 네. 최근에 본 영화가 아니고요. 옛날에 70년대 영화인데 졸업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네. 이 영화를 만들면서. 네. 그래서 다시 봤는데 지금 영화보다 훨씬 새롭더라고요. 새롭고 모던하고 네. 그 70년대라는 시대가 얼마나 에너제틱했고 파워풀했는가 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거기 나오는 또 앤 밴 크로포트라는 배우가 사실은 제 영화의 김부선입니다. 그렇죠. 그 영화를 사실 저도 이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서 졸업을 떠올렸거든요. 예. 특히 김부선 씨가 나오는 그 예. 떡볶이 아줌마가 나오는 예. 장면에서 그랬군요. 예리하시군요. 자, 야, 시인과 감독으로서의 자리를 구분하시지 않는 전방위 예술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사실 만나뵈고 말씀을 나누니까 영화를 보고 또 글을 읽었을 때의 그 느낌과는 굉장히 달리 각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더 가까이. 앞으로의 영화 작업도 그렇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저의 FM 영화 음악에서도 더 가깝게 유아 감독님을 모실 수 있게 그렇게 영화 작업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시큰둥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 마디 더 하자면은 네. 그 시보다 영화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게 너무 겁이 나고요. 네. 그 뭐 은희경 씨 소설 중에 뭐 타인에게 말 걸기라는 제목이 있는데 타인에게 말을 거는 게 정말 잘 말을 걸어서 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영화를 만들면서 새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촬영장에 나갈 때마다 오늘은 정말 오늘이야말로 말 되게 찍자. 오늘이야말로 말 되게 찍자 하는 거를 80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시라는 건 사실은 한 100명 정도와의 싸움이거든요. 발레리가 얘기했지만 100명과의 고급 관객과의 싸움이지만 영화는 몇백 명과의 싸움이고 몇백 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내공이 더 깊어야 되고 더 무기교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장르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지금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만큼 그들에게 말 걸기를 의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명에게 말 걸기보다 몇백만에게 말 걸기로 이제 그 길을 택하신 유화 감독과 함께 오늘 시네핀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사실 대중문화에 대한 촉수가 유난히 발달한 다시 말해서 시대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아주 예민한 촉수를 가진 그 시인이고 그리고 감독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상업영화의 감독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시대의 분위기를 감지해내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유화 감독과 오늘 말씀을 나눠봤고요. 말죽거리 잔혹사 이번 주에 개봉하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이 더 예리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화를 보고 또 많은 말씀들 저희 게시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들도 올려주시고요. 오늘 말죽거리 잔혹사로 여러분 곁에 다가온 유화 감독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주골 잔혹사 중에서 우산 속의 그녀, 러브 테마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